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원수님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탄생 75돌째 점에서 16일 제중조선인 정인 앞에서 편지를 드렸습니다.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어 어버이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일도세우시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 주시었다고 편지는 밝혔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혼신으로 자욱자욱을 수놓아오신 김종일 대원수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온교리와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으며 강성분영하는 사회주의 조선과 더불어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고귀한 충정과 숭고한 혁명적 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을 대양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셨을 뿐 아니라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조국 당후에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하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정인 앞의 이웃권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를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 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 통일의 열풍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통일의 국 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